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의 공동명의로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숙 대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일꾼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여러 나라의 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 국제 반제민주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세계 정치의 원로 백두산 장군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이 주체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당당히 솟구 쳐오른 데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은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고 조선민족의 명주를 완전히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둔 야만적인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변함없는 연대성을 표시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 결의와 집회 참가자들의 명의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